나서며 가버린 그대는 기억하나요? 내겐 올 수 없다던 그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나요? 그대 떠난 빈자리 아무도 채울 수 없죠.